이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이 난이도 슬퍼했지만 힘겨워하는 네 모습 보고 두려워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려 합니다. 스치는 바람에 쓰러져버릴 때 힘없이 걸어가는 너의 작은 뒷모습 잡으려 애써도 그대는 이미 저만치 가고 한숨된 날들 이젠 지우려 애써도 지나온 추억들이 너무나 그리워 지금 돌아올 수 없으니 빛바래 너의 사진 애써도 그대는 이미 저만치 가고 눈물이 흘러 한숨된 날들 이젠 지우려 애써도